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일 잘하는 처녀가 제일 겁대요. 나는 즐거워 즐거워 일 돌아가는 길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다음번 화점은 내가 막으리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내 오모니 내 저구.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우리 공장 처녀들. 공장 처녀들 고로 갈 때면 봄날의 꽃 향기 풍겨오는 듯 꽃처럼 피어난 어여쁜 모습 일터에 소문난 혁신자인 줄 누가 알냐 우리 공장 처녀들 우리 공장 처녀들 노래할 때면 명배우 무대를 펼쳐놓은 듯 신나게 가야금 불리는 손이 기대에 불꽃을 날려가는 줄 누가 알냐 어디 알냐 우리 공장 처녀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준마 처녀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